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 잊혀져간 그날에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이제 이제 지나버린